옛날 옛날 깊은 숲속에 들소 네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. 네 마리 들소는 항상 붙어 다녔고 그래서 다른 동무들은 언제나 이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. 그리고 그 동무들 중에는 호랑이도 있었습니다. 들소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네 마리가 늘 붙어 있었고 그래서 실망한 채로 돌아서곤 했죠. 이런, 저렇게 모여있으면 어떻게 공격해야 하지?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 해야겠다. 그러던 어느 날, 들소 네 마리가 모여 얘기를 나눴습니다. 얘들아, 다들 내 말 좀 들어봐. 저쪽에 있는 풀밭풀이 훨씬 더 맛있대. 오늘은 거기 가서 먹을까? 그래? 거기 가서 먹어보자. 그럼 뭘 꿈을 대? 얼른 가자. 맛있는 풀이라니 생각만 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데. 등모들 소 좀 봐. 늘 먹는 생각뿐이라니까. 들소 네 마리는 다 같이 다른 풀밭으로 갔습니다. 바로 그때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는 들소들을 보고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. 하지만 들소들은 여우를 전혀 보지 못했죠. 들소들은 한참을 걸어 풀밭에 도착했습니다. 다들 배가 많이 고팠죠. 막 풀을 뜯어먹으려는 찰나 들소 한 마리가 말을 했습니다. 우리 이렇게 하자. 우리가 먹는 동안 동고 들소에게 망을 보게 하는 거야. 뭐? 내가 왜 기다려해? 나도 배가 고프단 말이야. 충분히 오래 먹게 해줄게. 그리고 네가 먹을 때 우리가 지켜줄게. 난 네 신하가 아니야. 기다리기 싫어. 나도 너희랑 같이 먹을 거야. 그건 맞아. 모두 배고픈데 혼자 기다리게 하는 건 불공평하지. 그럼 네가 기다리는 건 어때? 네가 기다리지 그래?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지 마. 그렇게 불만이라면 이젠 너희랑 어울리지 않을게. 그리고 늘 명령하는 건 너야. 맞아. 네가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. 그럼 나도 갈게. 너희들 다 필요 없어. 나도 혼자서 살 수 있어. 나도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. 우리 찢어지자. 네 마리 들소는 서로에게 화를 냈습니다. 그런데 호랑이가 몰래 따라와서 전부 다 도망가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. 호랑이는 들소들이 싸워서 각각 혼자 있을 때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기다렸던 날이 왔다는 걸 알아채고 호랑이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죠. 내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. 이제 들소를 한 마리씩 공격해서 잡아먹을 수 있겠어. 네 마리 들소는 헤어져서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. 이를 지켜보던 호랑이가 차례로 들소를 한 마리씩 공격해서 무자비하게 전부 잡아먹었습니다. 들소 네 마리가 함께 있을 때는 감히 그 어떤 동물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넷이 싸우고 헤어지자마자 결국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말았죠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말을 몸소 실감했습니다. 얘들아,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알겠지?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항상 함께하며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야 해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면 승리는 항상 너희 것이 될 거야. 여정님 말이 맞아요. 너 어제 존이랑 싸우지 않았어? 존이가 축구팀 주장이 됐다고 싸웠잖아. 맞아. 근데 오늘 존이에게 가서 사과할 거야. 그래야 같이 시합에서 이기지. 그래, 네 말이 맞아. 그 이유는?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.